Pops News. 2021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 속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고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학생은 올해 상반기 이자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작품 내용과 규격에 상관없이 제시된 15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 홍보 아이디어를 실현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 바랍니다. 혁신 플랫폼 기업 GJC에서 글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크리에이터로 선발되면 주 1회 공동 실습에 참여하고 코워킹 프로젝트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JC에 문의 바랍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연극제에 우리 학교 연극팀이 출연합니다. 이번 연극제는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한국형 움직임 극으로 오는 5월 넷째 주 금, 토, 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이에 우리 학교 연극팀은 한양대 연극부 인스타그램에서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극부에 문의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29%에서 34%로 반등했습니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에는 코로나19 대응이 32%로 압도적이었으며 지난달 진행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무수행 긍정률이 5%로 대폭 상승한 것에 비해 부정평가는 2%밖에 하락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 훈련소 내 인권침해 논란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동일한 수준의 배식이 보장되고 PX의 이용도 일부 허가됐습니다. 7일 오전 국방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정량 및 균형 배식의 기본 원칙을 지켜 격리 장병에게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의 배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격리 장병에게는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선호 음식을 10% 증량하며 사용이 제한됐던 PX는 사전 신청을 받아 원하는 물품을 구매 후 배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불거졌던 신병 훈련 교육 기간 내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던 요소들 역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6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날 목격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현재 7명의 목격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푸에르토리코 대표로 출전한 복싱 선수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펠릭스 베르데오는 임신 중인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뒤 미확인 물질이 담긴 주사기를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이후 팔과 발을 철사로 묶고 콘크리트 블록에 매달아 호수로 던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베르데오가 다리 위에서 여자친구에게 권총을 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진,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UBS